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것과 관련하여 여러 나라에서 축전과 축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 네팔, 몽골, 수리아, 도이출란드, 로마니아, 러시아, 나이지리아, 모잠비크, 베네수엘라, 베이루를 비롯한 여러 나라 정당 지도자들과 중국, 쿠바, 라오스, 말레이시아, 영국, 오스트리아, 잠비아, 민주공화국, 멕시코, 에콰도르 등 여러 나라 정계, 사회계, 군부, 경제계의 고위 인사들과 국제기구, 주체사상연구조직, 조선통일지지 및 진선단체 대표들이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축전과 축하편지들에서 그들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것은 조선의 당과 군대와 인민의 최상 최대의 행운이고 영광이라고 하면서 그이는 현 시대의 가장 걸출한 정치가 선군조선의 존엄과 승리의 상징이시라고 칭송했습니다.